내려보면 가는 시간만 붙잡구나. 조금만 더, 조금만 더, 조금만 더 내게 머물러. 아직까지 너에게 난 큰 웃음 한 번도 줘본 적 없는데 이렇게 널 보내고 난 너 미워 어떻게 살아갈까. 이러지만 그러면 안 너에게 약속한 행복이란 거 너에게 주면 그때는 가. 울었으면 울었지. 미안해 미안해라고 하면 하지만